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진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모여서 수요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저희로 주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찬에 관해서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님의 귀한 예식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로서 성찬에 관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은 성찬의 의미를 모두 말한 다음에 부록과 같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신앙이 깊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말하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죄다 얘기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고 나아가서는 성찬의 진정한 정신에 잠기는 일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역사를 생각하게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기를 그가 비록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미사에 참석하거나 성찬에 참여하기만 하면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영혼 속에 주입된다라고 가르친 이 교리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지성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짐승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성찬을 할 때에 그렇게 우리처럼 작은 잔에 작은 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떡과 포도주는 정말 공복을 배불릴 수 있을 만큼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채려 가져와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그를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고 소외되고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의 당신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이 거룩한 성찬 메인바 되어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셨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생들은 거룩한 예식을 육체를 배불리고 육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영의 제도가 육신의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찬을 많은 술과 그리고 많은 떡을 먹지 않기 때문에 성찬 그 자체를 통해서는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설교 같은 것도 결국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있는가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에게 도전을 주어서 자기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우신 이 거룩한 제도들이 영적인 의미를 아는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그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제도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시고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이 제도가 계속되도록 주님께서 경륜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찬의 의미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셨을 때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그 성찬을 통해서 벗어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의 믿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과 심지어는 죽고 다시 사는 내세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찬송 제목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진실로 알고 그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기도의 영 속에서 복음의 감격을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 죽인 것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줄에 매어서, 그리고 그 은혜의 줄에 매어서 평생 떠나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어서 죽기까지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생을, 순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찬을 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네, 이제 그 영동이라고 하는 지방에 집회를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일찍 집회 일정을 짧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밤까지 마치고 밤에 밤길을 달려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만 새벽에 도착했죠. 오늘도 뭐 지금 오늘 이번에 집회 가는 그 교회 교인은 아니, 다른 교회 교인이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시름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열린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우리 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어느 교회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오늘날 이렇게 살펴보실 때 말이죠. 목자 잃은 양 같이 유리하는 수많은 인생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숱한 어두움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구별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빛 안에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어하는 바를 더 깨닫기 위해서 힘쓰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수시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그 가리우는 영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빛 앞에서 힘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이 시대는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가 다시 들려지고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그의 고난의 의미와 죽으심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떠나고 십자가를 떠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사람이 성찬에 술잔을 대여섯 잔씩 마시거나 빵을 몇 개씩 주워 먹어서 배부르게 되는 것만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큰 잔에 한 잔을 먹어도 진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릴 수 있다면 나는 이만한 잔에다 성찬을 할 의사가 있어요. 예?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포식을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으심을 기릴 수만 있다면 나는 요만한 빵이 아니라 예? 이만한 떡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줄 수도 있단 말이죠. 합당치 않게 잔과 떡을 마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지 예식의 순서, 떡의 종류냐 혹은 포도주의 종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그 결과가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케 그 잔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그 성찬의 의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그 성찬을 통해서 떼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가슴 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의 빛, 그렇게 빚진 자가 되어서 사나 죽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살아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죽어도 십자가를 높이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매임바되고 그 사랑에 매임바된 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없이 잔을 먹고 떡을 드는 모든 것은 합당치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빵에 설탕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빵을 부풀리게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고야 되냐, 포도주는 알코올이 들어간 진짜 포도주면은 되냐, 포도즙이어야 되냐 아니면 환타는 안 되냐, 깡통에 든 포도주스는 안 되는 거냐, 쓸데없는 일에 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바보 같은 논쟁이. 허기진 사람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었는데 다 죽어가는 주제에 얼른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될 텐데 그 음식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의 문양이나 모양을 놓고 왈가발 왈가왈부하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니까 거기에 기여되는 모든 물건들을 정성껏 준비하기를 저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뗀 그 포도주는 지난 여름에 담근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아직도 또 따로 있어서 이번 신년에도 우리가 성찬 때 그 포도주를 씁니다. 오죽 성의가 없으면은 가게 가서 진로 포도주 하나 달라 그래서 그거를 깡통 따는 걸로, 깡통이 아니라 이 병 따개로 뻥 하고 따가지고 말해. 그거를 꿀꿀꿀꿀꿀꿀 따라가지고 놀아주겠느냐. 그리고는 성찬 시작 30분 전에 슈퍼로 카스테라 사러 뛰어가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놀아주겠느냐. 정성껏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반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은 그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성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 영혼의 유익을 우리들이 그 예식 속에서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은 의미의 성찬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의 성찬은 우리의 삶 전체.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랑에 매여서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살든지 죽든지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다면 그거는 코미디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성공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복음이 왜 이렇게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과 오늘날 우리가 전도지나 혹은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듣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자기의 인생이 매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과 삶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매인바 되었다고 하는 개인적인 십자가의 체험이 자기 속에 살아있어서 어찌하든지 이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헌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다짐과 그리고 고난에 참된 의미에 동참하는 그런 진실한 십자가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복음은 순수하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인바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를 깨닫고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마음의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악평하면서 잘못된 말하자면 동기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는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전파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도는 즐거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순수한 복음은 자기의 마음에 십자가의 피를 발리운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데 그 사람 마음속에 순수한 복음이 보존될 수 있다고요? 바보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사람이 움직인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그를 항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아는 것은 참된 복음인데 복음은 아는 것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복음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때 참된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모두 자유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삶을 움직이지 않는데 삶이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고 삶이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데 남보다 더 순수한 복음을 들었던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하고 그리고 감탄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십자가의 순수한 복음이 보존되고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개인에게나 고난을 마다하는 교회 속에서 순수한 복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의 예식에서 그 잔과 떡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유익을 받지 못하면서 성찬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성찬 예식을 그렇게 행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찬의 정신을 투영하는 그런 삶을 구현해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새롭게 체험하고 거룩한 가마가 있는 성찬 예식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깨달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면 우리는 그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찬 예식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는 예식의 절차의 문제나 포도주의 질이나 떡의 종류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찬의 예식이 먹고 마시는 잔치로 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진 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찬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날카로운 인간의 이기심들이 교회에 상처를 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성찬 예식이 이렇게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익을 누리기는커녕 그 성찬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고 고통을 받고 영적인 손해를 보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잃어버리자 십자가의 의미를 집약한 이 성찬이 그들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영적인 순발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아버지께만 바쳐져야 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어리석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선포를 들을 때 그리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왜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을 쪼개시고 피를 쏟아서라도 그 사이에서 나와 함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속에 떠올랐던 세상에 대한 사랑이나 허탄한 의지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헛된 자기 만족을 정말 헛된 줄 알고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 달려 주 그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붙은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전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 왜 그랬는지 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제가 어떤 때는 말이죠. 참 열등감 느낄 거 되게 없지. 제가 별로 키가 크지도 않은데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아담하지를 못할까를 가지고 깊이 열등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키가 작으면서도 아담하면서도 다부지게 생긴 애들을 보면서 내가 쟤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베라벨 공상에 참 다 잠겼습니다. 사실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가서도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막 뒤에 있는 학생 하나는 말이죠. 그냥 이틀의 원서를 한 권씩 읽는 거예요. 근데 영어면은 그래도 그 열등감이 덜하겠는데 독일어 원서요. 도대체 말이에요. 똑같이 생긴 뭐 나보다 좀 잘생기긴 했지만은 똑같이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러면서 별의별 열등감에 참 다 잠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깊이 치유를 받은 것이 언제였냐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그 묵상할 때였어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열등감을 느끼던 것이나 혹은 자랑하던 것이나 그리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던 것이나 하찮게 생각하던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의미에 비답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는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더 많이 벌고 신나게 살려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연구 대상이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꿈이 뭐냐고 말하면 기껏해야 그런 식으로밖에 자기 꿈을 이야기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게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무슨 원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에 그 빛 아래서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그 십자가의 빛 아래서도 의미 있다고 동의해 주는 것이 성경이 의미 있다고 동의해 주는 바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빛이 비치지 않을 적에는 다 빛나는 것 같다가도 십자가의 빛이 비치면 빛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의미의 빛을 받지 않을 때에는 빛나는 것 같지 않다가도 십자가의 빛을 받으면 진짜 빛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빛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미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 의미가 살아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에 비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열등감과 그리고 여전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 순간이 무슨 순간이냐? 찬란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빛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 십자가의 빛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순간입니다. 헛된 줄 알고 그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빛을 받으며 헛된 줄 알고 내려놓았던 것은 평생 살면서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매이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묶여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 길과 우리가 어떻게 이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결심하는 순간이 바로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그 잔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 가지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찬의 의미는 단지 성찬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졌던 사람들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서 은혜를 받게 해주는 것만이 성찬의 목표가 아니라 성찬 예식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살피게 하시는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찬 예식에 대한 광고가 나갈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성찬 예식이 행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 성찬 예식은 우리를 발가벗기는 날입니다. 하울 해리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위필드의 친구로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마다 늘 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일도 설교 듣고 계속 졸다가 광고 시간에 깼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개떡처럼 살다가 온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말이 하웰 해리스의 마음에 칼같이 꽂힌 거예요. 나는 아마 성찬에서 제외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성찬에서 제외해 놓으실 것이다.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가슴 찌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는 교회 종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커다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웨일즈에 커다란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찬의 광고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서 하얀 보자기 덮여있는 성찬대를 보고서야 아참 오늘 성찬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적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오늘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캐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죠. 자기가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부님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교회 가까운데 가서 고해성사나 할까?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있다면 그건 캐톨릭 쪽의 연구 대상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베풀어지는 이 성찬이 자기를 살피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자기를 살피고서야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인 죄악에 계속 빠져있는 사람, 그런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는데 그 캐나다에 갔을 때 저를 안내해 주었던 그 목사님이 존 맥아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책도 많이 있어요. 그분 책은 다 사보세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에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데 다음 주일날 여러분 모두 성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광고를 하는데 아무 아무개 자매와 또 아무 아무개 자매 두 사람은 우리 교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그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그러면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 자매는 남편과 별거하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면서 계속 성적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교회가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교회 말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찬에서 제외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선을 다 거주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에 우리 한국 상황에서 그런 용기를 가진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는가 생각했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 모든 죄와 악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함을 부어보려고 하니 성경이 이른 바에 따라서 공고하고 은밀히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교회는 권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시대만 하더라도 그 교회의 권징 가운데 수찬정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주 오르내리는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커다란 문제였어요. 커다란 문제였어요. 요즘은 바쁜 일이 있다고 성찬에 참여 안 하고 주일도 안 지키고 딴 데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금년에 성찬 두 번 받을 수 없어. 그러면은 관두지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은 이제 출교입니다. 그럼 헐 순복음교회로 가지 그리고 갈 겁니다. 감리교회로 가지 그리고 갈 겁니다. 에? 아니면 다른 장로교회로 가지 그리고 갈 겁니다.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방지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러니까 성찬은 어느 날 갑자기 왔는데 오늘 기분도 안 그런데 성찬합시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찬을 하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은 최소한 2주나 혹은 4주 전에 혹은 아예 1년의 계획이 미리 서 있어서 혹은 꼭 다급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일 혹은 3주일 전에 미리미리 광고하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과연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의미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미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놀라운 각성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감격들을 성찬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들에 아주 크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더 낯설어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낯설어지니까 삶이 십자가의 정신에 의해서 지배받는 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삶을 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더 깨달을 수 없고 더 십자가의 복음이 낯설어지니까 성찬은 행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은 자신을 깊이 살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성찬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는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범하게 되는 우발적이고 그리고 그 연약함에서 말미암는 불규칙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같은 죄를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범하고 있고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기에서 그 죄를 즐기거나 혹은 즐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타의 사정으로 거기에 발을 담그고 스스로 발을 빼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참여하면 영원히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위에 또 한 가지의 죄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할 뿐만 아니라 성찬은 성찬의 광고가 나가고 성찬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는지를 살피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기 전에 광고가 나가고 나면 우리는 정말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찬을 받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성찬을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시겠죠.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성찬을 기대하면서 그 성찬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앞에 발가벗기워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시간을 갖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결국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살핀 나머지 도저히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깊이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특별하고 우월한 신도들이 참여하는 곳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특수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해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유익을 받고 자신을 살핀 끝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영적인 축복이 자기에서 사라진 것을 인하여서 애통하고 회개함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그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충성을 다시 맹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14일부터 시작되는 사경회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찬을 합니다. 이미 광고는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며 성찬과 함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의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살핌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지만은 그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인 가족관계가 아니었던 제자들 사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한 잔을 베푸시면 이 잔을 마시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을 때에 한 덩어리의 떡을 주시며 축사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바 나의 몸이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잔과 그 떡을 통해서 하나 된 관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또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이 있거나 혹은 독특한 개인적인 삶의 목표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맺어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그 성찬을 받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서 모든 지체들과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공동체와 나눠지지 않았어요. 요번에 그 두란노에서 그림책이 하나 나왔는데 말이죠. 참, 정말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집어냈는지. 골목이 쭉 있는데, 교회 간판이 쭉 걸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골목을 다, 교회 골목을 돌아서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이빨을 쑤시면서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끄윽 하고 트름하는 소리를 했는데 뒤에 교회 간판 지나온 교회 간판이 보이는데 뭐냐면 찬양 전문 교회, 제자 훈련 전문 교회, 선교 중심 교회. 그러니까 각 교회 들르면서 한 번씩 맛을 다 보면서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끄윽 하고 마지막 교회가 뭔지 알아요? 말씀 중심 교회. 그거를 보면서 어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얄팍한, 말하자면은,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잘 반영하였는가라는 걸 보이는 거죠. 오케이? 교회로부터 무슨 유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부름받은 이 운명적인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지체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마시는 이 잔, 내가 먹는 이 떡을 함께 떼는 지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와 그 살이 고귀한 것처럼 그것을 함께 먹도록 부름을 받은 이 모든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로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교회와 나뉘어질 수 없고 떼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삶, 그리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충성된 삶, 이것들의 통합을 성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들이 안다면은 이 성찬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살찢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를 주신 하늘로부터 온 그 사랑에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곧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함께 소명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정서를 함께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공동체의 지체를 심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비록 습관적인 죄이고 공동체를 향한 죄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살피고 그것을 교정한 후에는 하나님의 사죄를 확신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권한은 의로운 자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으심이었고 건강한 자를 위한 고통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한 죽으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서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내수동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런 경우 있었어요. 무슨 얘기 있었냐면 대학부 애들 보고 어느 집사님이 임대료 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희는 임대료 내야 된다. 왜냐면 주일 낮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봉교도에 가서 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밥 먹고 설설 오는 거야. 왜? 대학부가 은혜롭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 대학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시간에 자기네 교회 성가대 있으니까 또 거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선교단체 가고 토요일날은 사회사업단체 가고 그러면서 다 찢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늘 마음 아파하셨죠. 교회는 물론 그럴 수 있죠. 본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마음이 갈급하고 그래서 와서 설교 들을 수도 있죠. 사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일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오후에는 여기로 오고 밤에는 또 절로 가고 수요일 날은 또 교회도 안 가고 선교단체로 가고 그 무엇 때문에? 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왜 어디 가든지 다 배울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골고루 먹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 가장 희박한 의식이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공동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교회의 유익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단체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공동체를 모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응? 너는 내 안에 응?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게 공동체가 아니고 이해가 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우리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이런 정신들을 성찬이 훌륭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베푸실 때 그 떡과 잔을 베푸실 때 너희 모두 나무라 너희는 다 탐패스 가론유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었어. 함께 나누라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 한 상에 먹고 한 상에 마실 수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그 거룩한 성도들에 의해서 한 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성찬이 있기 전에 자기를 깊이 살피고 또 살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과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기다리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잃어버렸던 십자가의 정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혼의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고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못 봤습니다. 만약에 그렇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의식이 없이 아무렇게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의 분깃들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의식도 없이 성찬에 즉흥적으로 참석하고 그 예식에 나아오는 것이 유익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분명한 깨달음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정신에 빛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고치는 자기의 혁신과 변혁 이것들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꽤 긴 시간 동안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으니 이번 성찬에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성찬의 의미를 깨닫게 하사 우리로 그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을 누리는 성찬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찬양하시고